나에게 남아있는 사랑은 이제는 다 줄 수밖에. 이 사람일 거라고, 이 사람뿐이라고 그렇게 믿었었는데, 단 한 번도 나에게 사랑은 기회를 주지를 않아. 내 앞에 누워있는 이 사람만은 안 돼. 차라리 나를 데려가. 사랑한다고 행복하다고 이렇게라도 볼 수만 있다면 안 돼요. 이번만은 나 어떻게 살라고. 마지막 사랑을 어떻게 하면 돼요? 나 뭐든지 다 할게요. 한 번만 사랑하게 해줘요. 고개를 쳐봐도 울어봐도 변한 건 하나도 없어. 왜 하필 나에게만,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 아픔을 주는지. 사랑한다고 행복하다고 이렇게라도 볼 수만 있다면 안 돼요. 이번만은 나 어떻게 살라고. 마지막 사랑을 어떻게 하면 돼요? 나 뭐든지 다 할게요. 한 번만 사랑하게 해줘요. 한 번만.